사랑이 없는데 이상해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왜 이래 현실 때문일까 그 끝이 반은 후울 혹시 예쁜 날 손끝이 그대 저기요 잠깐만 봐줘요 나도 모르게 봐버렸네요 눈이 자꾸만 가요 혹시나 본 적 없나요 사랑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시간이 된다면 내 맘 어떨까 난 지금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만 해 아무 말이나 어떤 이유가 왜야 돼야 돼야만 해 가슴 난 몸도 바를 정신 못 차려 널 본 내 맘은 커피 샵핑 드라이빙 LP 쿠킹 와인 괜찮아 현실 때문일까 그 끝이 반은 하나 옷이 예쁜 나 손끝이 그대 저기요 잠깐 시간 돼요 내게 1분 난 빌려줄래요 맘이 자꾸만 가요 이제나 어떡하나요 사랑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시간이 된다면 오늘 밤 어떨까 난 지금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만 해 아무 말이나 어떤 이유가 돼야 돼야 돼야만 해 어떡해 이 기분을 하면 돼 내가 느끼는 걸 그녀도 한 번쯤 느껴봤으면 해 그냥 걷는데 빛이 나는 널 모른 척 비켜가면 안 될 것만 같아서 난 지금 해야 해야 해야만 해